은비에 대한 모든 게 궁금해? 그럼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케첩 은비. 오직 유니버스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은비의 셀프 TMI 개봉기 케첩 은비 첫 시간이 왔습니다. 우후! 이 시간엔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은비의 모든 걸 싹 잡아다가다 쏙쏙 넣고 케첩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의 깨알 TMI와 이것까지 말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겠죠? 기대하세요. 그럼 오늘의 질문이에요. 유니버스 포토를 보고 생각했어요. 은비가 정말 권작가가 된다면? 유니버스에서 제가 소설작가로 변해봤는데 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일단 의상부터 되게 작가처럼 입고 뭔가 되게 지적인 그런 이미지, 똑똑한, 뭔가 생각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말이죠. 소설가가 된다면 어떤 장르의 작가일까, 이것도 생각한 것 같아. 그때 추리소설, 연애소설, 역사소설, 에세이, 과학소설 뭐 다 있었는데 나는 판타지를 제일 좋아했어. 아 맞다, 은비가 판타지를 좋아하는 건 유니버스에 소문이 다 났으니까 소설의 첫 문장만 보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케첩 은비에서 창의적으로 같이 써봅시다. 자신 있나? 자신 있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 첫 줄을 시작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지 내가 한번 해볼게.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다. 캄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숲속에서 나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끄악! 여기까지. 아, 방금 진짜 찐으로 갑자기 생각했는데 나 잘했죠? 난 약간 작가의 그, 아 이게 있다니까, 그런 재능이 있다니까. 아 참, 이거 장르가 판타지예요, 여러분. 왜냐? 숲속에서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괴물이 콱 나타났는데 주인공은 바로 끝나지 않죠. 딱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야기.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진짜 나 혼자 남겨줬다면 나 뭐 할 것 같냐고?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 남겨줬어. 그럼 일단은 밥을 먹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식량을 찾을 것 같아. 비상식량을 찾아서 이렇게 가방에 꽂혀놓을 거예요. 나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을 것 같...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 나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싸움을 할, 같이 여정을 할 친구들을 찾겠죠?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야겠죠, 이제? 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문 밖에서? 그럼 일단은 무서우니까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무기를 들고 문을 살짝 열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다 하면 바로 그 무기로 콱! 여기까지. 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은비야, 너 사실 사람이 아니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첫 줄을 시작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은비야, 너 사실 사람이 아니래. 맞아, 나 사실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아! 마지막은 다 깍으로 끝나네요. 내가, 아 이건 장르가 살짝 약간 호러물에 가깝죠. 네, 이건 약간 어디를 생각했냐면 여긴 약간 학교, 어두운 학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막 찌깍찌깍찌깍찌깍 공부하는 막 수험생들 학교야. 근데 갑자기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은비야, 사실 사람이 아니래. 이랬는데 내가 속으로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왔군. 맞아. 나 사실 사람이 아니야. 아 약간 이런 상상의 나라를 펼쳤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일 것 같냐고? 난 사람이 아니면 나무였으면 좋겠어. 왜냐? 항상 너희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거든. 방금 나 좀 멋있었지? 나는 사람이 아닌 걸 본 적이 있어? 사람이 아닌 걸 본 적이 있냐고? 본 적이 없지. 아, 귀신 이런 거? 아, 귀신은 아닌데. 아,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어. 옛날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이제 왼쪽 오른쪽에 거울이 두 개면 그 안으로 보이고 안으로도 보이고 안으로도 보이고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때 15번째까지 간다면 거기 이제 귀신이 있다 이런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딱 마침 내가 양쪽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탄 거야. 그래서 15번째까지 딱 이렇게 시윈으로 뜨고 딱 봤는데 귀신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안 보여서 약간 뿌연 느낌? 근데 뭐 잘못 보면 귀신일 수도 있겠다. 아, 그런 거. 그게 내 귀신 목격 썰이야. 내가 들은 연습실 괴담? 막 그런 거 있었어. 어렸을 때 연습을 하는데 이제 나는 퇴근을 했고 이제 선생님이 연습을 계속 새벽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거울에 누가 슥 지나갔다.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어. 다 같이 이제. 근데 이제 나는 믿지 않지. 나는 귀신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세 번째. 어느 날내 앞으로 한도 없는 카드가 배달됐다. 이거. 조용히 해야겠다.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 이 카드로. 어떻게, 뭐 해야 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빨리 가방에 넣어야겠다. 아, 이런 거지.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다고 하죠? 이 카드 하나로 갑자기 인생 역전. 이런 스토리를 이제 써 나가다가 이제 걸리는 거지. 카드가 이렇게 딱 내가 갖고 있다는 걸 걸려가지고 갑자기 또 이제 거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힘겹게 살아가는, 아, 뭐 그런 뻔하고 뻔한 그런 스토리. 이거는 세드지만,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뭔가, 열정을 느끼고, 다시, 행복하게, 소소한 행복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나가는 드라마야. 그 한도 없는 카드로 쇼핑 아이템 5가지를 골라본다면 말이지. 너무 많은데, 큰일이네.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옷도 사고, 그리고 또 비싼 게 뭐가 있을까? 집도 사고, 또 우리 금비 장난감도 사고. 아, 너무 많잖아. 아, 맞다. 우리 루비드 선물도 사고. 그 카드로 팬들과 밥을 먹는다면 나는 제일 비싼 걸 사줄 거야. 왜냐하면 이건 한도 없는 카드니까 한도가 끊기기 전에, 이 카드가 걸리기 전에 제일 비싼 거를 우리 루비드한테 다 사줄 거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캐첩 은비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은비의 셀프 TMI 개봉기는 계속됩니다. 안녕!